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at drowns the tender reed. Some say love, it is a razor that leaves your soul to Some say love, it is a hunger, an endless aching need. I say love, it is a flower, and you, it's only seed. 사랑이 행운하나 강한 자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겨울 눈 아래의 씨앗을 생각하세요. 태양의 사랑을 받으면 봄의 장미로 피어나는 씨앗을. 헤로인 과용으로 숨을 거두었던 위대한 락커 제니스 조플린의 생애를 그린 영화 로즈, The Rose의 주제곡인 The Rose. 마트미들러의 음성으로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방송시간 59분 30초를요 음악으로 가득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뮤직박스 5930은 뮤지션의 전기영화, 거기에서 음악들을 들려드립니다. 이 로즈가 오늘 첫 곡으로 나갔는데요. 당시에 마트미들러가 제니스 조플린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팬들의 불만이 아주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맥미들러는 이 역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자, 오늘 뮤지션의 전기 영화 두 번째 곡으로 들으실 음악은요, 영화 백비트 중에서 골랐어요. 비틀즈가 다섯 명이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네 명의 멤버 이전에 한 명이 또 있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수많은 전설을 둘러싸인 20세기 최대의 락그룹 이 비틀즈의 초창기 비화를 이안 소프틀리 감독이 스크린에 옮겼는데요. 특히 이 그룹 내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지녔다고 했던 그 베이시스트 스튜어트 서드클리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음악 열정에 영화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스튜어트 역에 스티븐 돌프가 출연을 했고요. 영화의 사운드트랙에서 오늘 Come on Everybody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뒤를 이은 차세대 락큰롤 주자 제리 데이 루이스의 생일을 그린 열정의 락큰롤 중에서 음악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리 데이 루이스의 음악 세계보다는 스캔들로 뒤엉킨 그의 삶에 영화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 제리 데이 루이스는 13살 소녀와 결혼을 해서 세간의 눈총을 받으면서 그의 음악성까지 폄하됐었었죠. 제리 레이 로이스 역의 데니스 퀘이드, 또 어린 신부 역에는 위노나 라이더가 열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열정의 락큰롤 중에서 영화의 원제이기도 한 Great Balls of Fire, 제리 레이 로이스의 히트곡이죠. 그 곡 들어볼 테고요. 또 이어서 라밤바 중에서 한 곡을 골랐어요.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17살 나이에 요절한 멕시코 출신의 가수 리즈 발렌스의 삶을 그린 영화죠. 이 영화 속에는 그 리즈 발렌스의 그 라밤바, 더나 같은 곡들이 아름답게 흐르는데요. 상당히 재능 있는 가수였는데 17살 나이로 세상을 뜬 리즈 발렌스의 루 다이아몬드 필립스가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 영화에서 동명 타이틀곡인 라밤바 들어볼 테고요. 또 이어서 위대한 탄생 Coal Miner's Daughter 중에서 음악을 골랐습니다. 컨트리의 대모인 로레타 린의 생일을 그린 작품인데요. 시시 스페이스기 이 로레타 린 역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원제 Coal Miner's Daughter처럼 또 그녀의 노래 제목처럼 광부의 딸로 태어나서 아주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한 여인이 가수로 성공하기까지의 인생 역정이 보여지는 영화입니다. 자, 네 곡 이어서 들어보죠. 백피트 중에서 Come on Everybody, 열정의 락큰롤 중에서 Great Balls of Fire, 그리고 라밤바, 또 Coal Miner's Daughter까지입니다.

your holler. We were poor, but we had love. That's the one thing that Daddy made sure of. He shoveled coal to make a poor man's dollar. My daddy worked all night in the Van Leer coal mines. All day long in the field hoeing corn. Mommy rocked the babies at night and read the Bible by the coal oil light. And everything was dark. Break up morn. Daddy loved and raised their kids on a miner's pay. Mommy scrubbed our clothes on a washboard every day. Why, I've seen her fingers bleed to complain there was no need. She'd smile in Mommy's understanding way. In the summertime, we didn't have shoes to wear. But in the wintertime, we'd all get a brand new pair. From a mail order catalog, money made from selling a hog. Daddy always managed to get the money somewhere. Yeah! The memories of the coal miner's daughter. 네, 뮤지션의 전기 영화로 음악을 들어보는 뮤직박스 5930. 네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먼저 백피트 중에서 Come on Everybody, 열정의 락앤롤 중에서는 제리 리 로이스가 부른 Great Balls of Fire, 또 라밤바 중에서 로스 로버스의 라밤바, 위대한 탄생 Coal Miner's Daughter 중에서는 같은 제목의 바로 그 곡을 로레타 린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권위와 질서의 반기를 든,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70년대 펑크 음악의 대명사격인 그룹이 있죠. Sex Pistols, 여기서 베이시스트로 활동했던 시드 비셔스와 그의 애인인 낸시의 그 불꽃 같았던 격정적인 사랑과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시드와 낸시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시드 비셔스 역에는 게리 올드만이 열어냈고요. 이 영화 속에서 바로 시드 비셔스가 절망적으로 토해냈던 노래가 있는데 My Way, 이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박봉준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시드와 낸시 중에서 My Way, 이어서 들으실 곡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중에서 골랐어요. 원제가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네, 바로 그 티나 터너의 곡명이죠.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락커, 그 사자머리를 통하는 이 티나 터너의 자서전적인 그런 영화인데요. 그 남편의 그 폭행, 구타, 또 알코올 중독, 이렇게 정말 굽이굽이 아주 고통에 가득 찬 그 삶의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 인생 승리 드라마를 영화 속에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안젤라 바셋이 티나 터너로 열연을 했고요. 영화의 원제이기도 한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바로 티나 터너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23살의 한창 나이에 자신의 팬클럽 회장이 쏜 총에 맞아서 숨진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여가수 셀레나의 삶을 그린 영화 셀레나 중에서 골랐는데요. 이 셀레나 역에 당시로서는 신인이었던 제니퍼 로페스가 열연하고 있습니다. 셀레나의 음성으로 I could fall in love 들어보죠. 자, 세 곡 이어서 듣습니다.

끼인데 영화 산책 FM 영화음악 FM 영화음악 뮤직박스 5930 오늘은 뮤지션의 전기 영화 속에서 음악들을 골라서 쭉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네 곡 이어서 붙이겠습니다 먼저 Lady Sings the Blues 블루스를 노래하는 여인 이 영화는요 음악만큼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던 빌리 홀리데이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독특한 발성, 드라마틱한 창법이 아주 인상적인 여가수죠 정말 영혼을 일깨우는 보컬리스트로 추앙을 받았는데 이 빌리 홀리데이 역을 다이애나 로스가 맡았습니다 그 다이애나 로스의 음성으로 Lady Sings the Blues 들어보겠고요 역시 그 재즈 뮤지션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백인으로서 재즈사에 아주 선명한 발자취를 남긴 글렌 밀러의 생애 글렌 밀러 스토리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볼 텐데요 이 영화에는 루이 암스트롱 같은 그 재즈 뮤지션들이 직접 카메오로 출연을 했고요 글렌 밀러 역에는 제임스 스튜어트가 연기를 했습니다 자기 악단을 편성해서 글렌 밀러 스타일이라는 아주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창출해내는 과정을 영화 속에 담았는데요 1954년도 작품이고요 자, 이 영화에서 글렌 밀러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In the Mood 다음 곡으로 골랐어요 역시 재즈입니다 버드라는 애칭으로 통했던 재즈사의 정말 길이 남은 색소폰 주자인 찰리 파커의 생애를 담은 영화 버드 중에서 음악을 골랐는데요 재즈에 있어서는 정말 돌재가라면 서러워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찰리 파커 역은 프레스터 휘테커가 맡았는데 이 역으로 1988년에 깐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았죠 자, 이 버드 중에서 Lester Lives In을 찰리 파커의 색소폰 연주로 들어보고요 이번에는 쿠바의 뮤지션을 그린 영화입니다 Living Havana 원제는 For Love, War Country The Arturo Sandoval Story라는 제목인데요 쿠바 출신으로 그 그래미상을 세 번이나 수상했던 재즈 트럼펫터인 아르투로 산도발과 그의 음악, 자유와 재즈를 향한 열정, 또 이념이 달랐던 한 여인과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 그리고 결국은 망명을 택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옮긴 전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쿠바 출신의 배우인 앤디 가르시아가 산도발 역을 맡았고요. 영화 속에서 산도발이 아내인 마리에넬라를 텅 빈 야구장으로 초대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연주하던 그 곡 마리에넬라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곡 이어서 듣죠. Lady sings the blues She's got a bed She feels so sad Just what a blues is all about The blues ain't nothing but a pain in your heart When you got a bad start You and your man have to part

뮤직박스 5930 뮤지션의 전기 영화로 오늘 FM 영화음악 음악으로 꽉꽉 채웠는데요. 아, 지금 네 곡 이어서 들으셨죠? 블루스를 노래하는 여인 중에서 그 빌리 할리데이 역을 맡았던 다이애나 로스가 부른 Lady Sings the Blues, 또 글래밀러 스토리 중에서 글래밀러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In the Mood, 버드 중에서는 찰리 파커가 연주했던 Last Lives In, 그리고 Living Havana 중에서 아르투르 산도발의 마리에넬라까지 네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들은요, 빗소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곡 모두 빗소리가 음악과 함께 섞여 있어요. 먼저 우리나라 뮤지션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전기 영화가 있는 뮤지션입니다. 김현식 씨의 삶을 그린 비처럼 음악처럼 중에서 음악을 골랐는데요. 실제로 신촌블루스 멤버이기도 했던 김형철 씨가 김현식 역을 맡아서 좀 더 이 사실감을 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영화라고 하죠. 1992년 작품인데 안재석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심혜진 씨도 출연을 했습니다.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현식의 전기 영화 비처럼 음악처럼 중에서 같은 곡 비처럼 음악처럼 듣겠고요.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 영화 도어스 중에서 올랐어요. 도어스의 노래를 들으면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올리브 스톤 감독이 1991년에 연출한 작품인데요. 27살의 요절한 그룹 도어스의 보컬 짐 모리슨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죠. 반전과 평화, 자유를 노래했던 짐 모리슨. 그는 미국 음악계에 있어서 27살의 요절한 3J 중에 한 사람입니다. 3명의 J, 짐 모리슨, 지미 헨드릭스, 그리고 제니스 조플린. 자, 마지막 곡은요, 도어스 사운드트랙 중에서 Riders on the Storm을 골랐어요. 긴 곡인데 이 곡을 들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밖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FM 영화음악 이 두 곡 빗소리와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굉장히 수고한 음악작가 권영, 그리고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f you give this man